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여러분,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이 노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창조와 진화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저희가 잠깐, 네, 그럼 이제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녹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초로 1부와 2부의 경계가 명확하게 너무 힘들었어. 1부를 통해서는 저희가 성경 속의 얘기와 성경 속의 얘기하는 창조와 그 다음에 이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류의 시발점, 세상의 시발점, 생물의 시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제 다음으로, 그렇다면 성경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인 창조과학, 진짜 창조과학? 네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오도광의 인기를 제가 이제 저 원톱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설레발은 필패야. 아, 그런가? 노리고 네. 나왔어. 네. 일단은 창조과학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아니, 창조는 신화적인데 또 과학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 그 이제 크리스트교가 이제 메인이었잖아. 메인스트림이었다 보니까 신본주의가 이제 기반이 됐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 중심이었지. 하나님 중심이었지. 근데 이게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이제 그걸 좀 한 인간의 이성을 한번 분석해보자 파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파니까 이게 뭐 사문서설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그치, 그치, 뭐 이런 게 된 거고, 이제 뭐 진화론도 그런 면에서 발달이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까이니까 창조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그냥 신화인가? 그냥 이건 히브리 민족들이 믿던 그냥 동네 신화, 단군 신화처럼 그 정도 수준인가? 학자들이 이제 좀 하면서 이게 신앙 고백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기사도 과학적이다 충분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충돌 지점이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네. 아니, 진화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론의 허구나 맹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종교인이 아니라 현직 과학자들 네? 이 주창을 했고 공신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의 이제 물음이 뭐냐면 인간의 기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잖아요. 우리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 맨 꼭대기로 가면 과연 아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지. 사과나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사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진짜 좋은 떡밥이지. 이거가 이제 문제란 말이지. 그냥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건데 창조과학회는 이제 해외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수많은 과학자들, 현직 과학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그냥 단순한 대학생들이나 낭만적인 뭐 대학원생 이런 게 아니라 교수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나사에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과학의 최고봉 정점에 있는 분들도 창조과학회 회원인 경우도 있어요. 나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항공과잖아. 네. 나사랑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나사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급인지를 여러분한테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은퇴하신 나사에서 일하시던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꼬마애들이 와서 할아버지 나사에서는 뭘 해요? 그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단다. 꼬마애들이 외계인이 있어요? 우주선을 만들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나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니네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 나사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사는 그런 데예요. 레벨이 다르네. 레벨이 아예 다르구나. 클래스가 다르네. 처음에 항공과에 나는 얘기를 듣고 소름이 쫙 돋았어. 외계인 고문 하나. 아이언맨 있구나. 아이언맨 있구나. 아이언맨 있으니까 영화로 만들어. 믿습니다, 아이언맨. 야. 네, 아무튼 창조과학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네. 일단 우리나라 창조과학은 한국 창조과학은 굉장히 보수적인 면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믿고 싶은 거야. 완전 다 완전 그대로. 자, 창조과학도 좀 이제 진보적인 측면도 있고 보수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창조과학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144시간 만에 창조를 하셨다. 그럼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오도광이나 아니면 뭐 대학원생 A가 꼭 6일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느냐. 상징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런 얘기를 거기서 했다가는 귓방망이 맞지. 이런 믿음 없는 자식. 정말 창조과학회가 맞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받아. 책망받아요. 책망을 받아. 저런 유라이트 중국 정부.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실제로 창조과학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관계자야.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강연도 되게 많이 들었고. 네네네네. 뭐 제 그분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지. 회색분자구만. 회색분자. 뉴라이트 종북 좌파라니까. 뉴라이트 종북 좌파가 뭐야? 아까 첫 번째로는 그 대학원생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한 날이라는 단어 네. 요매에 대해 설명했는데 요매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 창조과학회는 요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 거리가 없다. 확실하다. 한 날이다 끝이다. 24시간. 왜냐하면 요매 이제 복수 요매는 단수 단어인데. 복수 단어가 있어요. 복수 단어로 만약 썼으면 그게 날 혹은 기간이라는 뜻으로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요미라는 단어로 한 날이라는 걸 표현하셨다. 그럼 뭐 6일을 썼으면 6일을 믿어야지 뭐. 지금 삐지 나간다. 아. 24시간이 모자라. 나가고 있어 지금. 아니,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요미 하루예요. 아 네. 실제로 현재 쓰고 있는 건. 예. 근데 요게 이제 문제야. 왜 문제냐? 왜? 아니, 그럼 아담의 나이까지 한번 따져봤어. 아담이 몇 살까지 산 줄 알아요? 아담이 934. 934. 네. 그렇게 아담부터 대략적으로 족보를 따질 수 있단 말이야. 족보를 따질 수 있어. 네. 족보를 쫙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성경에 뭐 몇 살을 누구나 거기 네, 다 나와 있죠. 다 나오잖아. 대충 쭉 성경에 나온 걸 따져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되는 거야. 6,000년. 아니, 지구의 나이라는 게 아담의 창조가 6,000년이라는 거 아니면 지구의 창조가 6,000년이라는 거야? 근데 아담은 지구 창조 빛이 있는 날부터 뭐야 다섯 번째 날인가? 아 그렇구나. 얼마 안 돼. 차이가. 그러니까 진짜 딱 6,000년이 되는 거야. 네네네네네. 그 요게 이제 문제의 화두인 거지. 얼마 안 됐네. 지구의 나이가 아니 45억 년이라며 아까. 그래서 뭐 화석이 몇십만 년 전에 나왔고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으로는 45억 네. 년이죠. 네. 6억 년이죠. 네. 그러니까 6,000년이고 우주의 나이도 미니멈 130년 130억 년이 네. 100억 밑으로는 쳐다도 안 보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제임스 어셔라는 영국의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역산을 해가지고 대충 6,000년이라고 추산을 했어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비웃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한 그럼 창조과학의 시발점 6,000년이라는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건 좀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약간 이상한 사이비 교 있잖아요. 네, 약간 이상한데. 거기 창립자가 환상 중에 보았대. 6,000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기한테 말씀하셨다. 숫자가 떠 있었던 거야. 화이트 아니야 화이트. 엘런 화이트. 엘런 화이트. 6000. 그래서 뭐 거기서 유래됐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이왕 꿈으로 보여주실 거면 뭐 6327 뭐 이렇게 보여주실. 정확하게 보여주셨네. 6000으로 왜 굳이. 아라비아 숫자로. 그리고 뭐 빅뱅도 안 믿지. 왜냐면 성경에 뭐 빅뱅 빵 이렇게 안 했잖아. 안 써있으니까. 빅뱅 안 써있으니까. 무조건 있으니까. 6000년. 빅뱅.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그 일반 청취자는 잘 모르실 텐데.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가. 원자에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단 말이지. 네.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중성자는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그럼 중성자의 이제 질량을 가지고 이제 나이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비 뭐 질량이 얼마인데 그게 질량이 반감되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그치. 얘기하면 자연 상태에서 원자가 저절로 없어지는 그 기간이 있어. 그게 반감기다. 그러니까 반이 되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해. 그러니까 거꾸로 추산해 보면은 이게 원래 자연계에서는 얼마 정도의 퍼센트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얘가 몇 퍼센트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줄어든 정도를 생각해 보면 얼마 정도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달에서 아까 말한 대로 달에서 떼어온 걸 해보니까 뭐 45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 방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 방사성 동의서. 그것도 자체가 잘못된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100% 상태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제 반감기에서 한 50% 정도의 상태로 상처받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스펙트럼이 굉장히. 아니 일단은 일단 찰스 다윈이 처음에 그 단백질 딱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때를 그 책에서 굉장히 가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도 정확한 환경을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지. 모르지. 어. 그러니까 그 초기의 지구의 그 상태와 지금의 지구의 상태가 대기가 100% 동일한지 아니 뭐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온지 그죠.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알 수가 없지. 근데 그거를 일정한 반감기 반이 되는데 시간이 일정하다. 수십억 년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살아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사슴 있잖아. 사슴. 사슴의 노경을 딱 잘라. 노경의 나이를 탄소 반감기로 재. 수천만 년이 나오는 거야. 아, 진짜? 노경이?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걸 먹는구나.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그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오차범위가 굉장히 커. 큰 편이긴 한데. 몇 천만 년에서 몇 억 년이야. 아. 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정말로. 그렇죠. 네. 틀릴 수도 있겠네.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긴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6천년이 맞다. 그럼 이 지구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이제 창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노아. 노아. 우리 이제 또 곧 3월에 또 이제 영화도 개봉하는 러셀 크로우가 나오지. 엠마하슨. 아, 엠마하슨 나왔어. 러셀 크로우가 뭐가 중요해? 엠마하슨이 나온대 지금.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자들도 진화를 아예 부정하진 않아. 근데 종과 종 간의 진화를 부정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종 안에서의 진화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단 말이야. 소진화. 소진화 대진화라고 하죠, 그거. 소진화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못 된다 이거. 어, 그거는 종종은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사람 귀가 퇴화한다든지 그런 거 정도는 인정. 진화론은 순서가 이제 단백질부터 해가지고 어류가 발달되고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조류가 된 다음에 사람이 된 조류 포유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또 중간 단계의 화석도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사실 화석적으로는 오히려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제 그렇게 까면 좋으련만 이제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노아의 홍수 잠깐 얘기를 하면은 아 이제 노아가 이제 언제 그 노아의 홍수가 나온 줄 알아요? 무두셀라가 죽은 바로 다음이거든. 무두셀라가 그 성경에서 가장 제일 오래 산 사람. 969년을 살았단 말이지. 969.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마지막을 지키는 자야. 와, 멋있지. 개쩐다. 무두셀라가 딱 눈을 감는 다음에 딱 죽었어. 라스트키퍼라. 라스트키퍼가 죽은 후에 종결자. 종결자. 하나님이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심판을 예정하셨을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다음에 했고 아 잠깐 사족을 달자면 무드셀라는 아담을 봤어. 아담의 연대랑 겹쳐. 아,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아담이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니까 노아는 아담의 얘기를 들었을 거야. 직접적으로. 아담한테 직접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알 거야. 분명하게. 거의 몇 년 걸러서 들을 수 있다.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무두셀라 때까지는 성경을 보면 막 900몇 살을 살았네. 아이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나오는데 거의 무두셀라가 500살이면 요절로 보일 정도야. 거의 500살이 요절로 보일 정도야. 500살 요절이지. 요절이야 500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큰 격변이 일어났다. 근데 이거에 대한 증거를 되게 재밌는 걸 많이 가져오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륙 이동설이 들어본 적 아, 들어봤지. 대륙 이동설은 판계야. 판계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 지구는 한 덩어리 판연 한 덩어리였는데 뭔가의 원인으로 인해서 쪼개졌어요. 이제 쪼개져가지고 뭐 아시아도 나눠지고 이렇게는 그걸 이제 다 붙여면 모서리가 다 맞는다. 거의 정설이죠 그거. 어, 이제 그게 노아의 홍수 때문이라는 거지. 아, 이거는 내 과학적 양심상 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다음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이거 되게 많이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이라는 뜻인데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창세기 나와요. 하늘 위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지금 바다가 있잖아. 그렇지. 바다가 있는 것처럼 위에도 물층이 바다가 위에도 뭐가 있다는 거. 이게 뭔 얘기인가? 원피스로 설명해 줄게. 하늘 섬이 있다고. 백해가 있다고, 백해. 되게 신기하지. 성경에 이런 표시가 있어 보니까 이게 점점 확신이 드는 거야.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의 원인으로 하나님이 지구에 딱 변화를 주셔서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려. 이제 그게 노아의 홍수가 되는 거지. 그때 그랬어. 창조과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게 싹 다 없어지고 지금은 없다. 홍수 때문에. 그치, 그치. 무슨 물층이 소실된 거지. 그것 때문에 또 수명도 줄었다고도 얘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물층이 있었을 때 사람의 모습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9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지. 왜냐면 환경이 다르고 아예 대기 환경도 다르고 지질 환경도 많이 다르고 뭐 이렇게 자외선도 많이 차단해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선크림 바를 필요 없고. 아, 그래서 하는 말이 옛날 지구 환경은 그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안개가 피어올랐다고 써있잖아. 성경에 성경에 써있잖아. 피어올랐다고 써있고 그 반대 방향이라고. 네,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그 지구가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딱 물로자 되어 있으니까 아예 물은 아니고 약간 깊은 안개 같은 느낌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가.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건조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산불도 안 나고 코감기도 안 걸리는 거지. 그리고 지구 전체가 이제 뭐 지금 적도라고 더 뜨겁고 막 그런 많이 뭐 더 극지방이라 더 춥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지구가 비슷한 거의 비슷한 온도였다라고 얘기했고 그 물층 때문에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죠. 시메리아에서도 매머드 화석이 나오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물층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노아의 홍수가 발견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식물 동물이 싹 묻히지. 그러면서 식물이 왕창 묻힌 층에서 뭐가 되냐? 화석. 석탄이 되지. 석탄 되지. 네, 동물이 엄청나게 묻힌 데서 석유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써야잖아. 듣고 보니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화석적으로 봤을 때 시조새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시조새가 날개가 굉장히 긴데 지금의 대기 일기압 그 구조에서 그 구조로는 날 수가 없어. 개봉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시조새가 다 살았을 때는 대기의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른 거야. 네, 지금도 어떤 얘기 하냐면 정글 가면은 곤충들이 엄청 크잖아. 네, 네. 산소 함량이 대기 중에 많으면은 커진다. 커져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 여러 가지 그 창조과학회가 그 진화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인간의 죽음은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지. 가인 죽인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지.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창세기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동물의 순서 알아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첫날에 뭐 만들고 그런 거잖아. 생물 번성케 하고 이제 뭐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는 물고기 있고 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기는 애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화론 순서랑 다르다고. 진화론에는 물고기가 제일 먼저잖아. 어류가 제일 먼저. 근데 창세계는 그게 아니니까 믿음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되게 좀 신기하죠. 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네피림이라고 막 거인들 나오잖아. 거인들. 디아블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다. 물층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인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키도 크고 900살까지 더 살고. 그럼 뭐. 그다음에 근데 가장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럼 공룡이랑 인간이랑 같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뭐 어떻게 설명을 해? 같이 산 거예요 그럼? 창조과학회는 같이 살았다고 설명을 하죠. 창조과학회는 같이 살았다고 설명해. 같은 시대 살았다. 뭐 그럼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같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간도 굉장히 사이즈가 컸고. 티라노는 못 탔겠지? 아무도. 그래서 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벽화를 보면 공룡으로 추정되는 막 그림들이 있긴 있어. 해 실제로. 실제로 있어. 그래? 인간이 그린 건 확실한데 이게 공룡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룡으로 보이는 그런 큰 게 있긴 해. 발자국 얘기도 맞죠, 맞죠, 맞죠. 공룡이랑 인간이랑 발자국 같이 있는 게 같이 있는 화석도 있어. 있긴 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랑 공룡 같이 살았고 뭐 대기 환경이 달랐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큰 지구의 어떤 사건이었다. 굉장히 이제 그럴싸하지. 그러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랄까 고등학교 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이거 이상 잘 맞출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화석에 묻힌 거 보면 화석이 막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생성된다 하잖아. 근데 실제로 화석 중에 물고기 비늘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는 화석이 있단 말이야. 아 정말? 그럼 그게 막 수십만 년에 걸쳐서 그게 생성이 됐겠어? 아니, 한 방에 팍 묻혔으니까 비늘까지 살아서 지금 있는 거지.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랜드 캐년 같은 거. 아, 이게 막 그랜드... 수천만 년에 걸쳐서 생생 아, 되게 힘들다고. 그랜드 캐년 얘기는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랜드 캐년 급의 협곡이 생기려면 그 정도 급의 물이 지나가야 되는데 노아 홍수급이 있어요. 그 정도 급의 물이 지나가는 건 온리 노아의 홍수급밖에 없다. 사실 그랜드 캐년 이제 그럴싸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이분들이 첫 번째로 강연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네. 근데 그 막 그 교수님들이, 그것도 심지어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강연을 하러 다니시고, 아까 나사 분도 있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 공학자가 많아. 공학자, 과학자가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저희가 1부에서 설명했죠. 약간 과학이랑 공학이랑 또 공학도 분야별로. 근데 그 중에서 난 지질학자인데 창조과학 얘기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정말요? 주로 어떤 전공이 많은 거야? 그냥 뭐 그 요새 제일 유명한 창조과학계 딱 치면은 그분은 재료공학 전공이야. 물리학과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그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러시아어 전공한 사람이 영문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 그 정도로 차이가 많아. 영문학도 거야. 아니야? 일어일문학? 진짜? 러시아 전공이 일어일문학을 안다고 그 정도로 차이가 갭이 많은 거거든. 같은 과학이라고 카테고리로 보기 힘들어. 근데 그리고 생각을 해봐. 그럼 공룡을 노아의 방주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 공룡은 안 싫은 거 아니야? 너무 커서? 그래서 다 멸종되고 하나님이 그 불안데? 공룡만 모든 종을 다 싫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모든 종을 싫었다고는 했어. 모순이네. 그러니까 그게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새끼들을 싫었을 거다. 작은 애들 있잖아. 작은 애들 위주로. 한 40일 정도니까. 아니야. 그게 홍수가 1년 몇 개월 반복됐다고. 아 진짜 또? 그러면은 그게 걔네들 먹이를 어떻게 먹였어? 서로 먹었나?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다 동면에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해?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으로 하면서 그럴싸한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야 그건 안 되겠다. 짜짓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배에 들어왔더니 스르르 잠이 오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까 우리 이전까지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 근데 이런 논란이 되는 거 있잖아. 아직 모르겠고 연구 중이다 요렇게만 해도 어우 훌륭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동면 나오니까 찌질해지잖아. 아무튼 뭐 새끼를 골라서 넣고 걔들이 알아서 잠을 잤다 동면. 약간 그렇게 가면 너무 좀 찌질하지 않을까. 차라리 연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고 뭐 아까 여러 가지 진화론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뭐 우주 진화론이나 뭐 몇 광년 떨어졌다 뭐 이런 관찰되고 어쨌든 진화론자든 진화론자가 아니어도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지구의 나이는 분명히 45억 년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빼와도 모든 실험에서도 45억 년을 일정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네들은 뭔 개소리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 그 방사성 동위원소 그 방광기로 측정을 하는 걸 너무 일부러 오차가 날만한 것들만 시료를 측정을 해가지고 너네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네. 뭐 창조과학은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시도인 거는 분명한데 그럼 좋은 시도인 거 제가 보입니다. 느끼기에는 일단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그거에 대해 반하는 얘기들을 하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사실 그 이전의 가설이 뒤없는 얘기가 나오면 그 이전에 그게 누가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했건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뒤집혀야만 하는 게 과학이잖아. 근데 과학에다가 이걸 과학 그 성경을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며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의 그런 부분까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들이 인정할 만한 그건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인정하고 싶은 만 과학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그래서 뭐 이번 뭐 이렇게 양승훈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이슈가 되니 많이 교수님인데 아, 저 예전 이분 책 읽어봤어요. 뭐 이분도 뭐 이상한 뻘 책 써가지고 좀 굉장히 욕먹고 창조과학회 하시던 시절에 그거, 아니, 그 이후에 무슨 뭐 아가서에 대해서 거의 포르노물 수준으로 책 하나 쓰셨다가 이제 몸매 맞고 그냥 그 탈탈 털린 적이 있으신데 뭐 그걸 차치하고 어쨌든 이분은 한국창조과학회 그 81년도에 이렇게 설립될 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가 봐. 근데 그 단일 격변설이라고 하거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한 방에 뭔가 변했다. 근데 자기가 과학적 양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번 다중 격변설이라는 그거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제명당했지. 창조과학. 창조학에 제명당하고 너는 뭐 아니다. 완전 그냥 이단 취급했지. 이단이 됐어요. 그리고 완전 인신공격 엄청 당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과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과학적 순서를 보면은 요건 틀리고 요건 맞다. 이런 설명하는 것조차 창조과학에서는 사실 허락해 우리나라 창조과학에서는 사실 허락해 주지 않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보면 다 무슨 론이거든. 그러니까 이론이야 이론. 이론이라는 건 가설인 건데 진화론도 가설이고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가설이고 또 다른 종류의 뭐 창조과학 뭐 그런 이론들도 가설인 건데 창조과 한국 창조과학에서는 특히 자기네 얘기하는 건 일단 거의 이제 로고스야. 법칙이라고. 말씀이면서 법칙이면서 진리인 거고 나머지 다 하는 건 다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좀 과한데. 그게 좀 과학을, 답답하더라고. 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데. 그래서 이 창조광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지적설계론. 지적설계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나는 기독인이 아닌데 뭔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그 의도를 신,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신이 생물을 만들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없겠다. 신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저는 어떤 책들을 많이 읽었냐면 기독인의 배경이 아닌 기독교의 배경이 아니지만 이런 걸 연구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싫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의도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얘기가 자연에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자면 뭐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뭐 그 인간이 진화의 끝이 아니에요. 인간이 진화의 끝이 아니고 왜냐면 그 인간의 눈보다 더 발달된 눈을 문어가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왠지 우리가 지금 다 생물이 굉장히 뭐 이렇게 자연 파괴도 많이 일어나고 하고 있지만 나름 조화롭게 잘 돼 있잖아. 근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연구하다 보면 너무 좀 힘든 거야. 그래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게 진척 설계론이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거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무작위가 있다. 디자이너가 있다. 무작위로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진 뭔가가 의도적으로 얘네는 이렇게 진화를 이 방향으로 끌었다. 이게 지적설계론이고 사실 이 지적설계론에서 좀 컬트 쪽으로 빠지면 라일리언 무브먼트라는 게 나와. 라일리언 무브먼트가 뭐냐면 사이언톨로지. 사이언톨로지랑은 또 약간 다른데 제가 옛날에 그 종교 수업을 들었을 때 이 라일리언 무브먼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라일리언 무브먼트는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라일리언 무브먼트 PDF를 다운받으시면 전화가 와요. 진짜 개쩔어. 어떻게 알고 전화하더라고. 땀받아줘서 고맙다고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옵니다. 라일리언 무브먼트는 뭐냐면은 라일이라고 원래 본명은 다른 건데 프랑스의 어떤 기자이자 무슨 기고하는 글 쓰는 아저씨가 프랑스의 어디 지역을 가다가 UFO를 만나고 외계인을 만나서 외계인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해줘서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일리언 무브먼트 이야기가 한 얘기 뭐냐면은 외계인이 이 지구를 설계했고 그 진척 설계라고 똑같아. 근데 그 진척 설계론의 그 대상이 외계인인 거야. 그 정말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계 은하 대협의회에서 무슨 은하 천자 999야? 아니 지금 창조과학이랑 급이 달라. 대은하 회의에서 은하 회의에서 대은하 회의에서 이 실험을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물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연구 자금을 대다가 연구실을 하나 차립니다. 그 연구실 이름이 에덴입니다. 그 연구실 이름이 에덴입니다. 그때 이 은하계 회의에 최고 수장이 야훼라는 의장이 있었는데. 아니 그럴싸해. 왜 그래 어더방 침을 났어 지금. 찔찔 흘리고 있어. 침 튀었어. 진짜 라일리언 무브먼트 얘기 처음 들어보지. 야 이 얘기 어디에서 못 듣는다. 나한테만 듣는다. 꿈었어 웃겨. 진짜 그러니까 이 은하계 회장이 야훼인데 이 야훼는 인간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보니 에덴 실험이 성공한 거야. 에덴 실험이 성공했으나 얘네한테 완벽하게 본인급의 지적 능력을 주면 이 에덴 실험실에서 반란 일으킬 걸 두려워해서 주지 않아. 그런데 그 의견에 반대한 학자가 있어. 그 반대한 의견의 학자 이름이 루시퍼야. 이 루시퍼라는 아 장난 아닌데? 이 루시퍼라는 다른 은하계의 학자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의 지적 수준의 뭔가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주사로 이제 어떤 그 호르몬을 주입하는데 그 호르몬이 이제 어떤 그 호르몬의 이름이 애플입니다. 개쩔지, 개쩔지. 아, 장난 아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그 아이들이 탈출을 해서 에덴 실험실을 탈출해서 로켓을 타고 지구에 떨어집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에서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장난 아니다. 이 에덴에서 설계되어 있는 그 완벽한 시스템에서는 사실 인공수정과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노화 속도를 늦추는 호르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화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 복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인간을 그렇게 만들 정도면 그렇지. 인간 복제를 복제 가능했겠지.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인간 복제 기술을 영생이라고 불렀어. 이야. 장난 아니지 지금 막. 아니 진짜 막 속 빠질 것 같아. 영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몰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지구에 떨어진 이 그 최초의 그 피 실험체인 아담과 이브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아담과 이브는 이제 호르몬 주입과 이런 걸 통해서 임신 과정을 터득하고 이제 그 수명이라는 거의 개념에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은하의 회장은 사탄을 추방하고 그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다시는 그러니까 에덴 실험실을 폐쇄하고 다시는 그 실험실에 접근을 그 권한을 막았다라는 얘기를 외계인한테 들었습니다. 라일이라는 분이. 이야... 그래서 만든 게 라일리언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라일리언 무브먼트를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라일리언 무브먼트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니지만 황우석 박사가 잘 나갈 때만 해도 세계에서 복제 기술에 정말 첨단에 달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 그렇죠. 근데 라일리언 부분은 다 알겠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인간 복제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랑 똑같은 인간을 만들고 뇌를 스캐닝을 뜨는 거야. 그럼 나는 또 새로운 육체를 얻는 거잖아. 이게 이 사람들이 꿈꾸는 영생이었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복제 기술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얘네들이 활동하는 국가마다 인간 복제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켰어. 실험도. 근데 전 세계에서 복제 기술이 생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맞아, 인간 복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그 법무부처에 전화를 했어요. 법률 상담 센터가 있거든. 그래서 관련된 법률 조항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굉장히 화내더라고. 나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관련된 조항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인권 조례항 뭐 그런 거에 뭐 시도를 했다 이런 기사는 있는데 관계 법령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인간 복제를 금지시키는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의 시안을 마련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팀은 주장하기를 그 라이언 무브먼트 애들은 주장하기를 그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명이나 성공했고 그 성공한 첫 번째 여자 아기의 이름이 이브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인간 복제의 그 기술이 되는 그 원천 기술이 되는 거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들었어. 그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들었고 내부는 공개하지 않고 대신 걔들이 그걸 가지고 인간 복제 성공했다고 하고 추정대로 하면 그 여자애는 현재 14살입니다. 와. 14살이고요. 굉장히 인간 복제가 그 성공한 지 오래된 거죠. 그들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 라일리언 무브먼트의 그 여자애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그 라일리언 무브먼트의 자회사가 있어요. 인간 복제하는 자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자회사에 물어보면 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공식적으로 전화해서 다 물어본 거야. 실제로. 그래서 서로가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적 설계의 일부라고요. 여러분들 지적 설계가 다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인간의 진화 과정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다고는 더 이상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지적 설계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과학이 오히려 더욱더 발전함에 따라 자연 발생적인 진화가 말이 안 되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든 설명하려는데 하나님은 싫은 거야. 그래서 거기 지적인 무언가를 끼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냥 지적인 무언가라고 막연하게 표현하고 어떤 이들은 외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뭐 라일리언 무브먼트가 없던 시절에도 처음에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있었죠. 포자론이라고 해가지고 외계 우주에서 외부에서. 외계인이 포자 인간이 될 수 있는 포자를 딱 던져줬다. 씨를 친구의 씨를 뿌려줬다. 그 씨앗이 발달돼서 지금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옛날에 또 있었죠.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적 설계 라일리 무먼트만이 지적 설계라는 건 아니고 지적 설계는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도 또 있죠. 네, 유신론적 진화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의 모습대로 만든 건 아니고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덜 만드시고 그 모든 진화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지금에 이르르고 있다. 뭐 쉽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이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든 이론과 이 스펙트럼을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가 이제 좀 이 얘기들을 장황하게 풀어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이론들마다 어느 것 하나 그래 이거다 싶은 게 없다는 거죠. 맞아. 아 그러면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난 6일 떼고요. 6일 떼고? 응. 하나님 창조를 하셨다? 아 그건 100%.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신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상징일 수도 있고 이렇다? 신화나 상징이라기보다 신념에 가깝지 나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지적설계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적 관점과는 뭐 어떤 내 의견이 어디까지 닮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지 않고서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인류와 그 생명의 기원에는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많아요. 저도 뭐 창조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과학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진화를 방법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6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6일이 뭐 144시간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만드시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그 정도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아까 욤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욤을 갖다가 그냥 하루로 해석하는 그냥 고전적인 해석 방식을 갖다가 그냥 뭐 조용히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인 것 같아요. 그냥 고전적인 입장에서 예, 뭐 다만 제 생각은 그 약간 이거 너무 분리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성경으로다가 과학을 갖다 풀이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과학으로다가 신앙을 갖다가 재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괴수 28호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창조과학의 최대 맹점 뭐냐면은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신앙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사실 과학이라는 거는 새로운 이론 나오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전제 자체가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성경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지만 모든 역사와 모든 과학과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은 아니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도 스마트폰을 써라 말라 이런 그런 거 없죠.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100% 다 설명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성경을 모르고 안 읽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정말 모든 게 써 있고 우리가 그 다 고지고대로 행동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 그런 게 써져 있으면 저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차라리. 그렇죠. 아,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성경에 문자 그대로 맞았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왜냐면 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편하지. 편해요. 그냥 하나님이 6일 동안 고지고대로 다 창조하셨고 뭐 진짜로 아담이 900년을 살았고 그냥 그게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그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고민 안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쨌건 이성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따로 비춰봤을 때는 뭔가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솔직한 마음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대답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니까. 제가 그 성경에 성경이 같은 내용인데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숫자가 다뤄지는 부분을 딱 두 개만 소개를 해볼게요. 요새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신 분들 알 텐데 요새 부문이 그 사무엘이 다윗을 이제 기름 부은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려고 하는 네네네네. 그 부분이거든요. 요새 부문이 사무엘서 부분인데 사무엘이 그 다윗이 이세의 아들이야. 네? 이세의 아들이 몇 명이었게요? 열몇 명 아니었어? 일곱 명 아니야? 일곱 명? 일곱 명일 수 있는데 일곱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일곱 명이라고 안 써있지 맞다. 아니. 어떤 본문에는 다윗을 포함해서 일곱이라고 돼 있는데 이세 그 사무엘이 이세네 집에 찾아가요. 다윗을 안수하려고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야. 딱 갔는데 일곱 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아니라 그래. 너 아들 다 이게 다냐 했더니 아, 그래? 다윗이 다른 데서 이제 온단 말이야. 양치다가 거기서 보면 또 여덟 거기는 여덟 명이야. 같은 내용인데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럼 뭐 뭔가 그럼 두 가지가 생각날 수 있겠지. 첫 번째 저자가 실수했다. 기록을 잘못한 거야. 그럼 두 번째로는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쓴 이유가.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그 사이에 막내 하나 태어난 거 아니야? 미안하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완전함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걔네 나라 그 단어에는 알파벳의 숫자들이 담겨 있는데 보통 3이라고 하면 그게 하늘을 뜻해. 4라고 하면 땅을 뜻해. 그리고 3과 4를 더하면 7이잖아. 완전함을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 다윗이 일곱 번째 아들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일곱 번째에서 벗어났다. 즉 이세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아들이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곱 아들 이외의 아들로 표현을 했다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 네. 그리고 뭐 마태복음에도 이게 있어. 뭐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14대 얘기가 나와요. 알지? 아, 뭐 14대 누가 14대. 바벨론 때 14대 14대 14대. 14 14 14대 14대라는 게 반복이 되는데 실제로 그 세 봤어? 아니, 안 세봤어. 14대 14대 근데 마지막은 13대예요. 아, 그래? 13대인데 그게 그리고 같은 장수에 써 있는데 왜 14라고 얘기했을까? 숫자를 잘못 센 거야? 장애인이야? 오타? 오타일 수도 있잖아. 오타? 근데 오타가 아니라 14라는 게 뭐냐면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4가 다윗을 말해. 그러니까 다윗부터 어디까지 다윗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윗이고 다윗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핏줄이라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를 반복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일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굳이 뭐 7을 7 이게 안 중요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나 뭔가 이게 담겨 있는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되게 심오하지. 심오한데. 공부 많이 했네. 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 저는 계속해서 이런 논쟁을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관심 있게 봐왔고 왜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주변에 있는 지난번에 전도 특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보니 주변에 있는 놈들이 다 나 같은 놈들밖에 없는 거야. 다 나 같은 놈들인데 걔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이성적인 면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공부에 채워지는 결과는 사실 오히려 더 감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에. 맞아.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도 될 법한데 관심을 가지질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종교가 이성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이성적으로 맞아.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그냥 곁다리로 그냥 버려버려 라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그 과학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의 과학을 마치 종교처럼 믿고 있어서 종교가 그걸 건드리면 우린 과학인데? 우리 과학이라니까? 너네가 비과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사실 이 창조진화 논쟁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교과서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 과학자들의 고집이 이 더 진정한 과학에 주는 결과를 보는 걸 막고 있진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맹점이 있고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입장을 표현하는 게 맞죠. 그리고 개개인 본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이 여러 가지 신앙을 여러 가지 생각을 서로 다른 생각을 동시에 가지는 건 불가능하잖아. 상반되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은 한 가지일 수 있는데 네. 모두의 생각이 하나여야만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얘기죠. 그렇지. 그리고 저는 제가 느낀 부분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거룩한 메시지가 담긴 말이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모세오경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오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 히브리어는 굉장히 구별된 거룩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 자체가. 왜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대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냥 일반인 서민들이 막 쓰던 그냥 일반 언어였던 거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지. 그게 일반 언어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왔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인간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전달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내용을 가장 인간스러운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데 동시에 100% 사람의 글로 이루어진 책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앙에 저는 근육이 필요하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좀 농후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 나 이거 안 들을래 나 이거 안 들은 걸로 그래, 맞아, 할래 맞아. 이렇게 귀를 막는다고 해서 이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맞아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 그대로 믿어도 되면 그게 사실 제일 편한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석의 여지를 주시고 고민의 여지를 어느 정도 지금 남겨두신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직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좀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좀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쓰인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이 맘 먹고 여기다 양자역학 썼다고 생각해봐. 양자역학. 맘 먹고 여기다가 MC 스키웠어. 아니 진짜 맘 먹고 여기다가 양자역학이랑 뭐 세포 분열학이랑 뭐 이런 거 다 때려 박았다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만들었음. 썼다 생각해봐. 이거 누가 읽어?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래 그럼 이거 다 때려치우고 뭐가 중요할까? 내가 너네를 이만큼 이뻐한다는 게 중요하구나만 남긴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창세기 내에 감사한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정말 그런 구절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치킨 먹지 말라고 했으면 어떨 뻔했어. 진짜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한테 허락하신 게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셨구나. 사실 그걸 읽기에도 그걸 느끼기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정말 부족해요. 정말. 근데 그리고 또 역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 아까 또 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해서 안 되죠. 그 창조과학은 사실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어디 뭐 사전 같은 데 치면은 창조과학은 슈도사이언스라고 슈도사이언스 유사과학이라고 표현돼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같이 그냥 좀 클래식하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조금 뭐랄까 그 굉장히 큰 창조과학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면은 허탈해야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그 과학 공부를 해서 창조과학 공부를 해서 뭐 대단한 거 막 했으면 좋겠다. 나도 막 이런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환상을 가지고 이제 그 과학 공부를 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과학의 영역에서 해석하는 거는 무리수고 반대로 과학을 갖다가 이제 과학의 잣대로다가 신앙을 갖다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무리수가 되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또 호기심 소년이었는데 정말 아까도 이제 문서설 얘기를 했잖아. 제가 사실은 그 굉장히 관심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놓았었는데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히스토리 채널에서 아 예 그럼 많이 하죠. Who wrote the Bible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더빙해가지고 틀어주는 걸 갖다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문서설을 처음 알았는데 19살인가 20살에 근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도 네, 그렇죠. 아무도 대답 못 해. 그리고 그걸 들고 제가 속했던 제이모 단체 간사님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모르지. 심지어 내가 당시 이건 삐처리야 해라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교수님 몰라. 교수님 몰라. 아 그래? 삐 많이 나가.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러니까 다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딴 거에 관심 쏟을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더 보고 기도를 더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좀 실망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 반응을 보고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목마른 나머지 스스로 우물을 팠죠. 뭐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대학원생 A님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한국 기독교는 토양이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가 근본주의와 경건주의 베이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면 보통의 그냥 통념적인 보수 신앙, 그리고 경건주의라고 하면 이제 뭐 다른 거 다른 뭐 노력보다는 피를 토하는 방송. 그러니까 다른 노력들보다는 그 성경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최고다라고 믿는 게 경건주의 신앙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느꼈을 때 무식한 사람이 돼요. 무식한 신앙이 된다고.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싶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불륜 육걸 같은 사람들한테 속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맞아, 진짜 정말. 정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좋은 죽지 마. 다 잘라, 다 잘라. 안 잘릴 거야. 아니 보약한 접시 전해야겠어. 예, 큰일 났다. 오겠다. 저희 소포도 받을까요? 아까 대학원생 A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속기 쉬운 아멘. 세상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신앙인들은 사실 과학을 멀리하고. 본인이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사이비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신앙과 과학은 별개일 수 없고 정말 오래전부터 공존해오던 관계입니다.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그 의견을 철회하라고 하고 뭐 그런 재판을 당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교황청에서는 15세기에 교황청사나 과학연구재단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초대 과학연구재단의 그 초대 원장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 정도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당시 교황하고 거의 호영호지 활동으로 친했고 종교재판은 이후에 이후에 종교와 과학이 앙숙이 된 이후에 갈릴레이를 칭송하고자 한 사람들이 덧붙인 얘기들이에요, 사실. 아, 실화는 아니고. 네, 그리고 현재도 교황청사나 과학재단은 살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벨상도 몇 개 받았고요. 종교와 과학은 사실 별개가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성적인 측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비과학적으로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접어야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그 본인의 과학의 생각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빅뱅 이론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뭐 반론도 있지만 제가 그러니까 반론도 있고 실제 빅뱅 이론은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빅뱅 이론의 결론이 이겁니다. 빅뱅 이론을 맨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조르주 르메르트라는 아까 말한 교황청사나 그 교육기 그 과학 연구 기관의 신부님이세요. 아... 그분이 맨 처음으로 빅뱅 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 만드셨어요. 근데 본인의 신분이 신부인 것 때문에 마치 이게 본인의 연구가 창조로 이어지게 일부러 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 이후에는 사실 거의 언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발전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발전이 됐고요. 아인슈타인은 사실 빅뱅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주상수라는 걸 만들어서 억지로 껴넣었다가 본인이 틀린 걸 나중에 또 인정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무신론자인 과학자인 가모프는 그 아인슈타인의 틀린 식을 다시 풀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예측을 해요. 여섯 글자만 사실 있으면 돼요. 우주 배경 복사만 있으면 빅뱅은 무조건 맞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배경 복사 쉽게 말하면 전파의 찌꺼기. 빅뱅이 일어났을 때 전파의 찌꺼기가 생겼을 거다라고 맞아. 방정식을 풀었죠. 테레비 틀면은.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만 되면 끝난 얘기야. 발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1996년에 어떤 미국의 한 교수님께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걸로 이미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현존하는 사실이고요. 근데 빅뱅 이론은 물론 이제 아까 말한 힉스 입잖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는 세계의 시발점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설명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본인이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여러분 곁에 계속 있습니다. TV를 틀면 아무 채널이 없는 전파의 신호를 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상인데 뭐가 칙 하고 나오죠. 삼겹살 굽는 소리가 나지. 네. 소리도 나고 검은 반점들도 나오지. 네. 아무 신호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 뭔가가 나올까? 그게 우주 배경 복사였어. 사실 우리 주변에 우주 배경 복사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분께 말씀하십시오. 니네 집 TV 안에도 있다. 저는 야, 좀 멋있게 끼는 줄 안 되냐? 야, 1위 되려고. 아, 내가 오늘 다 잡아놨는데. 야, 좀 멋있게 끼는 줄 안 되냐, 좀? 아, 나 진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에게 이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생각하고 아, 아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제를 정해야 될 텐데 네. 다음 주제는 어떻게 할까요? 신사도? 재미있는 것도 하겠네요. 여러분 신사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기대하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네 명의 사도잖아, 사도. 그렇죠, 네 명의 사도.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 창조와 진화 특집 오늘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은 골치 아플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우주와 과학에 대해서 다뤘으니 끝으로 들려드릴 노래도 그런 걸로 골랐습니다. 자미로콰이의 Emergency on Planet Earth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